살았는지 변해가 내 모습이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누구 하나 돌봐주지 않아도 난 앞만 보고 뛰었지 사는 게 무언지도 모르고 십여 년을 보내고 서른 살이 넘은 지금에서야 내 자신을 돌아보네 지독히 외로웠던 날들에 그늘진 추억들도 누구나 겪는 슬픔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오오오오 나에겐 실패는 없을 거야 내가 노력하는 것을 알겠지 하늘은 알 거야 가시고 나서 나는 철이 들었다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조차도 행복해서 울었다 당신이 사는 이유를 아나요 목숨 같은 날들을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책임져야 하니까 오오오오 나에게 실패는 없을 거야 내가 노력하는 것을 알겠지 하늘은 알 거야 오오오